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입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영원한 조선의 모습. 노래가 울립니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한북도 북구피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은 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심장에 분출인 양 강산의 메아리 치는 노래 조선의 모습. 횃불 태여 타오르네 하나의 신요.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수령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이 역사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연대와 연대마다의 승리만을 아로새길 수 있은 것은 절세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의 고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열인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 이에 둘이의 일심단결하여 승리하였고 준엄한 3년간의 전쟁에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경멸하고 기적적 승리를 떨쳤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을 찾아가시는 곳마다에서 절절히 울린 인민의 목소리 오늘도 우리의 심장 뜨겁게 울려줍니다.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 정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 어찌고 떠들어도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한다고 한 대송할머니의 소박한 아뢰임은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오로지 어버이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역사의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신념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 땅에 수놓으신 일심단결의 역사는 동지애의 최고하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연면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선군혁명 영도를 이어가시던 역사의 그 나날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이 부르는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들을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서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곤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새집들이한 제대군인 가정도 찾으시어 친오보이 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천리방선 초병의 소식을 고향의 부모들에게도 알려주시며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과 운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매어 울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친혈육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거대한 힘이 있었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내달릴 수 있은 것입니다. 천만 사람 대답해도 한 목소리고 천만 대로 부르다노 한 걸음이세.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신 일심단결의 역사는 오늘 또 한 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2월의 피는 물의 운동에서 우리 인민을 뜨겁게 안아 일으키시고 단결의 위력으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인정미로 외로운 마음들의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가득 채워주시며 한점 그늘까지도 가셔주시는 자유로운 어버이, 멋쟁이 아동궁전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글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에서 혁명하는 모습을 한껏 느끼시며 조선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사랑의 최고하신,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또다시 천하비복의 기적을 창조해 나가시는 인민의 용도자의 친근한 모습은 천만의 심장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대원은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억척같이 다져지고 일심단결의 전통은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경의하는 원수님과 발을 끼고 어깨를 겹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에서 부강번영할 사회주의 강국의 참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당중앙위원회 뜰하게 명수를 입은 천만 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 이는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찬 폭풍이 몰아치고 혁명의 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움으로써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된 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쳐갈 것입니다. 조선의 모습, 강을 따르는 오직한 길에